벌써 2시 낮에 깼지 못 먹은 지 침대 묶여있네 떨린 맘에 문 열어봤는데 전화 온 건 두 개 없으면 어뿐이네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가는 이유 넘쳐흐르네 우유 유빵과 우유 초코바에 깨로 내 배를 꽉 채워도 내 마음은 채워지네요 I say I need it. Ooh, ooh, ooh, ooh, you, ooh, you 필요한 게 나와 only you But ooh, ooh, ooh, ooh, you, ooh, you 쓰린 내 마음을 다 감싸주는 나의 Ooh, ooh, ooh, would you, would you 다시 나를 커서 노래를 해줘요 Like ooh, ooh 아직까지 영상 이렇게 잠못 드는데 난